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및 실리콘밸리의 공돌이들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베이 공돌이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게스트를 모시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모셨던 게스트 중에 가장 가방끈도 길고 직급도 높습니다. 무려 사장님입니다. 김 사장님. 네, 김 사장님과 마주 앉아 있으니까 왠지 저도 출산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좀만 더 소개를 하자면 카이스트에서 학부 졸업을 하고 하버드에서 전기전자 박사과정을 졸업한 뒤에 바로 라이언쌤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김원영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재밌는 게요. 하버드를 간 이유가 당시 여자친구, 현재 와이프죠. 여자친구가 MIT를 가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MIT랑 가장 가까운 하버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나 참, 지가 무슨 서태웅도 아니고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친 학교랑 가까운 하버드를 졸업한 뒤에 라이언쌤이라는 저전력 칩 설계를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완전 수직 상승 테크죠. 학교에서 가장 지위가 낮다는 대학원생에서 회사에서 가장 짱맞는 위치로 훅 올라와 버린 건데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칩의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버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밴드 등등 이런 모바일 기기들은 사이즈가 작을수록 좋잖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칩의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다니까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네, 또 하나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이는 칩을 개발합니다. 급속 충전할 때 생기는 발열을 반으로 줄여서 충전을 두 배로 빠르게 한다. 저는 하드웨어를 잘 알지 못하는 하알못이라 무슨 외계의 기술을 듣는 느낌인데요.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가 소개를 한 것 중에 더 PR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 이미 너무 뛰어가지고 더 PR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 제품을 개발한 게 맞죠? 예, 예. 그 중에 이제 배터리 충전할 때 쓰이는 칩이라는 게 제가 약간 좀 관심이 갔는데 최근에 그 갤노트 7 예, 예. 그 폭탄 게이트가 있었는데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는 연관은 없고요. 네. 예. 그 이제 갤노트 7 폭탄 보면 참 예.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런 문제들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 나는데 자기 진짜 폰을 샀는데 이걸 다시 리콜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짜증이 나는데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만 개 중에 네. 진짜 한 100개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한 20만 개. 그러니까 한 2만 개를 이거를 만들어 봐야 한 개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든 재현을 해야 이게 문제 원인을 파악하건 말건 하는데 재현조차도 힘들어요, 사실. 이 2만 개를 찍어내려면 또 얘네 돈이 얼마나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거 참. 재수가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어났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문제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를 정말 작은 공간 안에 우겨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게 과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라이언 쌤이가 또 핵심 기술이 칩 사이즈를 줄인다. 예. 이건데 이게 사업이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칩 설계를 잘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결국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벤처를 뭔가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게 대기업에서는 못하는 기술이냐. 맞아. 예. 근데 사실 못하는 기술이라는 건 없거든요. 저희가 무슨 진짜 무슨 로켓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사람과 돈을 때려 넣으면은 안 되는 거는 잘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시간, 사람, 돈 세 가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는 다 풀리는 건데 저희가 이론 물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돌이잖아요. 근데 이제 벤처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기술을 대기업에서는 이제 기존의 기술을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사실. 삼성 이런 노트 7만 봐도 자꾸 급속 충전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죠. 기존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또 터지면은 신기술 도입하자고 내부에서 주장을 보통 많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목소리가 좀, 되게 작아지겠네. 예, 그런 사람들 목소리 확 작아지죠. 그리고 내부에서 맨날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뭐 QA 쪽이라던가 그러니까 신뢰성 이런 쪽이 힘이 되게 커질 수도 있고, 어시어런스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벤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 일단 우리는 다 무시하고 진짜 그 남들이 지금 안 보는 그 뭔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거를 직원을 뭐 2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사실 3년 주면은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사실 대기업에서 과연 어떤 임원이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를 그렇게 이거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약간 자기 모가지 내밀고 주장하는 거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거 안 되면 책임 너가 책임질 거야 하면은 옷 벗을 거야 뭐 이러면. 네, 그러면 이거 안 돼. 근데 이제 벤처는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일단 잃어버릴 명성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잃을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투자금 이제 투자자들 이 돈을 잃는 거긴 한데 실패를 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기회비용 뭐 좀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정말 이게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고 우리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뭐 사내 정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에만 완전 집중을 해서 남들보다 그래서 빨리 시장에 진출하고 그때쯤 되면 이미 이제 대기업이 이거 뭐야 되네 해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죠 이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오버헤드 뭐 이런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대기업이 벤처보다 빠를 수 없는 이유. 예, 그래서 벤처가 이미 성공한 뒤에는 이제 아차 이미 늦었고 그때 돼서는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벤처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장에서 계속 뒤처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약간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인수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더 경제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수를 이제 단순히 액수로만 보면 나중에 회사를 1000억에 인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그냥 100억을 투자를 해서 뭐 직원을 뭐 20명을 고용을 하고 이제 몇 년을 하는 게 더 싸긴 한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그 누군가가 100억 예산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거 너 되는 건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직 아무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 100억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죠. 나중에 1000억 쓰는 게 그때는 이제 이미 벤처...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된다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제품 다 나왔고 이거 막 고객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엄청나다 이러면 그래 빨리 이거 1000억 주고라도 사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라이언 세미가 얼마 됐죠? 지금 돌아간 회사가 세워진 지? 지금 이제 3년 반 좀 넘었습니다. 3년 반 좀 넘었군요. 이 창업을 하게 된 과정이 보니까 2006년 말부터 현재 벤처를 하게 된 그 논문 주제를 연구를 시작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실제로 벤처를 준비를 시작한 건 2010년경쯤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졸업하기 전부터 예상 클라이언트 그 회사들에게 리서치 톡을 하면서 좀 간을 보면서 이제 영악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뭐 일종의 시장 조사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한 거죠. 이거 이 어떻게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된 건가요? 그 사실 뭐 딱 뭐 계기가 딱 하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박사를 연구를 한 주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냥 학생이었고 뭐 회사 경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정말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죠. 이제 뭐 논문이 학회에서 반응은 좋은데 뭐 학회야 보통 대부분이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이게 정말 시장에서 먹힐지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남의 돈을 받고 파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이제 박사 과정 학생이니까 장점이 뭐냐면 회사 같은 데 컨택을 해서 이런 연구 주제가 있는데 가서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회사에서는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회사원이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회사에 가서 우리 회사에서 그렇죠. 하는 걸 발표하고 싶다고 말이 안 되는데 학생이니까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 혹시 발표하고 피드백 받아도 되냐 그러면 언제든지 진짜 컨택을 하면은 더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11년 초에 그렇게 몇 군데 그때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학회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애플이랑 엔비디아랑 뭐 퀄컴이랑 이렇게 유명한 데 다 갔네요. 예. 그래서 운 좋게 그때 막 이제 컨택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운 좋게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반응이 되게 괜찮길래 이거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군요. 그 혹시 처음 시작할 때 코파운더들이 있었나요? 예. 그 이제 저 포함해서 세 명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 하고 있었고 네. 나머지 두 명은 그 UC 버클리에서 저랑 거의 같은 주제로 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뭐 서로 논문 보면서 까는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예, 네, 그렇죠. 이제 원래 알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서로 논문 인용을 하면서 아 얘 거보다 내 게 더 좋다 하면 이제 다음 논문은 또 걔가 이제 아 그 김원영 거보다 내 논문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미 그런 사이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학회 가가지고 처음으로 2011년 초에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뭐 이제 사실 처음 만나는 사이였는데 그 미리 이제 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네. 물어보니까 되게 엄청 좋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괜찮겠죠. 만나서 와서 우리 벤처 같이 하자. 처음 보자마자 걔는 좀 황당해. 얘는 지금 처음 본 애가 같이 사업하자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회사 같은데 이제 발표하러 다니고 할 때 계속 같이 다녔죠. 이 보니까 연구 주제를 통해서 이제 아이템도 얻고 또 공동 창업자도 결국 같은 연구를 한 사람 중에서 찾은 거고 이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사실 연구 시작은 그 운이 좋았어요. 그 진짜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그 하는 연구가 이제 반도체 칩 설계를 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부분 하는 연구가 좀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프로세서랑 메모리 간의 통신을 뭐 어떻게 빨리 하냐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갔을 때 그 좀 뭔가 아 뭐 이건 뭐 프로세서랑 메모리 간의 통신이 뭐 좀 되게 지겨워 보인다. 난 좀 폼나는 막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반도체 좀 팬시한 거. 네, 좀 막 사람들의 막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막 이러면 되게 뭐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좀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교수한테 그랬더니 교수가 속으로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도 들으라고 하고 그래서 막 분자 생물학 수업도 막 그러고 있는데 왠지 그냥 교수가 제가 제풀에 이제 그냥 그만 두겠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되게 좋은 그 뭐 전력 반도체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할 사람 없나 이렇게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저 빼고는 다 이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보고 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그냥 뭐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거의 얻어 걸렸네요. 그럼 교수님이 너 이거 해 약간 이렇게 돌려말하는 느낌이네요. 사실 뭐 1년차 때 박사 1년차 때 거의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럼 처음부터 이 연구가 잘 됐나요? 예, 이것도 되게 사실 연구라는 게 뭐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운이 많이 따르는데. 그 연구한 지 한 1년 만에 되게 또 좋은데 그 좋은 학회 논문이 이제 어셉이 돼가지고 이 보니까 억셉되고 이제 사이테이션이 갑자기 몇 백으로 쑥 올라갔다고 지금 예. 그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예, 흔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딱 되게 좋은 타이밍에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잘 낸 케이스긴 해요. 예. 근데 뭐 그런 타이밍도 다 이제 운이 많이 따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후속타가 이제 제일 좋은 학회 2011년에 억셉이 돼서 예. 거기서 이제 창업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러면 그 코파운더들이랑 역할을 어떻게 나눴죠? 펀돌리의 역할을 이제 되게 사실 뭐 자연스럽게 나눠지긴 했어요. 이제 사실 저희는 학교 이제 박사 과정 마지막 2년 동안 계속 학교 다니면서 그 연구하면서 이 회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초기에 그 이제 시장 리서치 하러 뭐 회사들 미팅 이제 주선하고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대외적인 역할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뭐 꼭 막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두 명은 훨씬 이제 기술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 이제 저는 김 사장님이 좀 네, 이제 공부하기 좀, 싫고 이제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좀 나대는 거를 예 네, 나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예 네. 네,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되게 잡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회사한테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야 이게 답변이 잘 오나 답변이 잘 오는가 뭐, 이런 거 궁리하는 거 되게 재밌고 그래서 뭐 재밌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는 또 이제 공돌이답게 막 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 기술 막 이렇게 제목에다 적어서 보냈죠. 그러면 막 어 그 상대방도 되게 신나하겠지 막 이러고 근데 뭐 답장이 잘 안 와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아 뭐 이런저런 걸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해본 게 아 그냥 하버드 버클리 스핀오프 그 스핀오프라는 게 결국에 학교에서 나온 벤처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버드 버클리 출신들이 창업한 벤처 이렇게 그냥 이메일 타이틀을 쓰니까 어 저 답장이 되게 잘 와요. 그냥 되게 좀 기술 따위 관심 없어. 슬픈 현실인데 그냥 학교 이름 파니까 답장 그나마 그러니까 답장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기술은 뭐 나중에 자기네가 판단을 할 텐데 네. 어쨌든 아, 첫 스팸은 번째, 아니구나. 첫 번째 관문은 이제 네임 밸류로 넘어야 되는 그런 거군요. 그래도 약간 예, 좀 아쉬운 현실이긴 한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명은 뭐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뭐 CTO? 나머지, 예, 그 사실 뭐 예, CTO랑 VP of Engineering인데 그 이제 뭐 직함은 그렇게 뭐 저희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저도 사실 그러니까 직함이 아까도 막 뭐 사장님 막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막 그 기술 외 모든 잡일 담당 막 이런 예, 이런 역할이거든요. 네, 아무튼 예, 그 창업자 이제 나머지 두 명은 예, 기술적인 일 많이 하고 그 사실 이제 세 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은 최근에 이제 교수 오퍼를 받아가지고 그, 아. 예, 교수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되게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저랑 다른 동료 한 명이 막 꼬셔가지고 하자 하자 예, 하자 하자 막 해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아, 난 언젠가 교수 될 거다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 지원할 때도 1년 후에 나 교수 돼서 떠날지도 모른다고 1년 노티스 1년 전 네. 노티스 네 그건 되게 그러니까 잘 엄청 제너러스 하죠. 보통 네. 뭐 2주 노티스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충분히 준비할 기간을 주고 그래서 뭐 나가긴 했는데 뭐 무슨 막 창업자 간에 분란이 생겨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잘 아름답게 잘 헤어졌군요. 그렇죠. 이 회사 일을 이제 졸업하기 전부터 한 건데 네. 이게 졸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 예, 되게 이것도 뭐 운이 좋았는데 지도 교수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그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졸업하기 2년 전부터 이제 사업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부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대부분이 회사가 있으니까 그쵸. 그게 비행기 타고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동부 보스턴에서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면 일주일씩 있으면서 회사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교수는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가도 그냥 괜찮아 했고 예. 되게 제너러스한 교수님이네요. 예 그리고 되게 퀄은 통과하고 한 거죠? 퀄 하버드에 그게 네. 퀄이 그렇게 사실 빡세진 않아요 하버드는 예. 아. 퀄이 이제 그 이렇게 뭐 연구하는 거 발표하고 이런 거라서 예. 아 그럼 디펜스는? 디펜스는 이제 졸업할 때 하죠. 그러니까 디펜스는 또 예. 별로 안 빡센가요? 디펜스는 예, 대부분 학교가 근데 제 생각엔 뭐 별로 안 빡세죠. 아, 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이거. 아 이거 이 펄도 설렁설렁 디펜스도 설렁설렁 이거 나중에 이거 학력 뭐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우리 지도 교수가 그 이제 되게 그 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 치고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본인도 그 막 벤처하고 뭐 근데 사실 교수가 되기 전에 본인도 1년 벤처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회사는 안타깝게도 닷컴 버블이 피크에 있을 때 교수님이 조인을 하시고 네, 버블이 다 꺼진 뒤에 나가서 돈은 별로 못 보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이제 벤처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을 때도 막 어 그래 막 나가서 리얼 머니를 벌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고 아, 그렇구나 되게 좋은 교수님이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초기 회사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했나요? 그 초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저희가 정말 이것도 다행이었는데 그 미국 정부 이제 한국 과학재단 같은 데예요. 네, NSF라 그러죠. 예, 예,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고 거기서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지원금을 주는데 조그맣게 이제 학교 연구에서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들한테 지원금 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15만 불을 받아서 15만 불이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예, 2억 정도 네. 받아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학생 때 신청을 했는데 딱 졸업하기 한 달 전에 그 승인이 나가지고 예, 그게 정말 예, 정말 다행이었죠. 예, 참 여러모로 운이 좋네요. 예, 진짜 그 타이밍은 뭐 제가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사실 그냥 이게 있구나 빨리 지원해야지 해서 지원했는데 예, 승인 발표 진짜 한 달 전에 나고 그 외에는 이제 그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저희가 벤처를 뭐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회사들한테 뭐 시장 조사는 다니는데 이 벤처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세 명이 사실 뭉쳐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예전에 반도체 쪽으로 벤처를 해봤던 사람들 그냥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정 이메일을 막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 네. 콜드 이메일을 쭉 예,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도 가끔 그냥 그냥 추측을 해야 되죠. 그냥 뭐, 그러니까 성 예, 이름 닷 성 뭐 네. @회사이름.com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콜드 이메일 막 보내는데 의외로 이제 답변이 되게 잘 와요 또. 예. 그러니까 이 동네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아 나도 창업파에서 처음에 잘 모를 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성공했으니까 예. 도와주겠다. 선순환 예.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면서 조언을 구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해요 또 이걸 엔젤 투자자라고 하는데 네, 그쵸. 예, 이제 돈 많은 개인이 하는 투자를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미 벤처를 반도체 분야에서 해봤으니까 기술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면서도 벤처 감각도 되게 좋고 그쵸. 뭐가 될지 안 될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기술 얘기 듣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그래서 저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예, 그 사람이 이제 첫 엔젤 투자자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아, 사람도 진짜 이런 게 바로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적 인프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게 자산인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게 뭐 다른 뭐 텍사스 어디 가서 이렇게 구하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예, 전 세계적으로 잘 없고 미국 내에서도 이 동네 아니면은 뭐 정말 그냥 이제 박사 갓 졸업한 학생 나부랭이니까 아니 박사도 졸업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때 네. 예, 졸업하지도 않은 학생이 뭐 나 이런 벤처 하고 싶은데 뭐 조언 좀 해주라라고 막 이 억만장자한테 막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답변이 와서 커피 한잔 하자 뭐 네. 근데 이게 사실 꼭 그러니까 물론 선한 의도가 대부분이긴 한데 사실 꼭 100% 선한 의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런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저커버그도 처음에 학생 나부랭이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들 이게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찮아 보이지만 네. 얘가 흙 속에 있는 진주일지도 몰라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투자해서 돈도 벌 수도 있고 네. 뭐 얘가 성공하면 나중에 얘랑 같이 투자를 뭐 딴 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면 그냥 키우는 거죠 여러모로 뭐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하여튼 좋은 전략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는 이제 2013년도에 2밀리언 200만 불이니까 1000만이라고 하시면 한 20억 넘게 예, 그쵸.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 2015년 5월에 이제 10밀리언 예,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꽂히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 투자 받을 때 어땠나요? 기분 좋았나요? 아, 얼마나 예. 걸렸나요? 그 처음 투자 이제 처음에 그 20억 정도 받았을 때가 좀 많이 걸려서 한 5개월 걸렸어요. 그때 이제 사실 그때는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저희 사실 저희 학벌 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네, 진짜. 왜냐면 이게 뭐,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있다 이거네. 아니, 진짜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지금도 가끔 궁금해요. 그 초기 투자들이 저희를 뭘 보고 투자를 했나.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는 또 이제 프로덕트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예. 2013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겨우 한 1년 좀 넘은 건데 뭐 예. 보여줄 게 없을 거잖아요. 예,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슬라이드로 받은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들이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인도스만 들으신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기술 좋다라고 해줬는데 사실 또 지도 교수들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 뭐 저 사람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뭘 알려나 네, 뭐, 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건물들이 돈을 어떻게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 꽤 그래도 그래서 오래 걸렸죠. 좀. 예. 뭐 투자 받을 때 뭐 다들 이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다 이제 뭐 뭐 흔히 이런 비유를 하던데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다 군대 얘기하면 뭐 엄청 무협지를 쓰는 것처럼 이 벤찬 아저씨들 뭐 얘기 들어보면 다 무협지 한두 권씩은 다 쓰고 다니던데 재밌는 거 뭐 있었나요? 저희는 뭐 이제 사실 그런 예 사실 오히려 저는 그 투자 받을 때 에피소드가 많은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굴리기 위해 받는 거고 사실 저희 본업은 제품을 만드는 게 본업이니까 그렇죠. 투자 받는데 최대한 시간을 안 쓰고 이제 제품 만드는데 대부분 시간을 쓰면 가장 아이디어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부 투자자들 벤처 캐피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저랑 창업자들 두 명이 셋이서 이렇게 가서 제가 뭐 CEO라고 적힌 명함을 주는데도 그걸 거의 그냥 못 본 척을 하고 그래서 CEO는 언제 채용할 거냐 진짜 CEO는 언제 데려올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거 거의 그냥 이제 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한테 뭐 아, 그 너가 경험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을 데려온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뭐 말이 되는 말이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그냥 싹 개무시해버리는 네, 그죠 그냥, 그래서 진짜 CEO는 언제 데려올 건데 알겠고 이건 뭐 명함은 알겠는데 그죠 근데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뭐 아, 저희가 열심히 뭐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저희 창업 동료 아이패드를 뚫어져라 보더니 어 잠깐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아이패드 키보드 어디서 샀냐고 발표는 됐고 그 가제 팬시해 보이는 어디 거냐 뭐 이런 그래서 근데 이제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 그러니까 뭐 대부분 투자자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은 또 이해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런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잘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하루에 미팅만 한 대여섯 개 하고 1년에 검토하는 회사가 뭐 200개 그 중에서 한두 개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사실 정말 피곤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진짜 그래서 자, 본인도 이제 대부분의 회사는 자기가 리젝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정말 강력한 추천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딱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죠 그날따라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예. 그리고 또 VC들이 이렇게 yes, no를 잘 빨리 답을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벤처들이 많은 벤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되게 화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말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어장관리를 하는 네. 그러니까 VC 입장에서는 굳이 노라고 확실히 해서 얘를 이제 밀어버리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스는 이제 뭐 이제 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노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굳이 떨쳐내지는 않겠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케이스들은 또 사실 정말 VC 본인이 그 yes, no를 빨리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C도 벤처 입장에서 보면 막 하늘 같은 갑인데 사실 VC 본인도 이제 VC가 또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돈 또 펀드는 또 다른 데서 받아오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걔네도 사실 갑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준 투자자들, 그러니까 연기금 뭐 이런 데한테서 네. 돈을 받아서 VC는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걔네한테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엄청난 압박이 있는 거고. 그래서 VC들도 파트너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런 반도체 회사를 찾았는데 우리 투자하자 하고 나머지 10명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VC들 중에 사실 되게 입지가 회사 내에서 강한 VC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입지가 별로 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입지가 약하면 사실 그 내부 설득을 하는 게 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yes no를 빨리 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한테. 그 라이언 세미 같은 경우는 리드 인베스터가 뭐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희는 이제 그 월든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VC였는데 거기 이제 그 창업 거기 이제 그 그러니까 그 VC를 리드를 하는 사람이 그 케이던스라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총 7조짜리 굉장히 큰 회사 CEO예요. 거기도 이제 반도체로 벤처를 한 회사군요. 예, 반도체 벤처가 아니라 이제 큰 회사네. 예, 엄청 큰 회사. 예. 그래서 그 CEO가 주업이고 이제 약간 사이드 잡 뭐 부업 같이 이제 취미로 이제 벤처 투자 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자인 게 업계를 정말 잘 이해를 하거든요. 아, 그러겠네. 자기 본인이 이제 반도체로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반도체 기술도 이해를 잘하고 시장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현업에 그 종사를 하고 있어서 네트워크도 반도체 업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저희 정말 이 사람 얻은 게 진짜 큰 완전 행운. 행운이에요. 이건 그 이 사람 보면서 전 되게 많이 배우고 또 깊은 인상을 받는 게 그 처음엔 사실 어떻게 CEO 시총 7조짜리 회사 CEO랑 VC를 같이 하나 그랬는데 일을 정말 그 일주일 7일 막 24시간 그냥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예, 그 저도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논의할 게 있다라고 요청을 하면 네. 이 사람은 이제 주말에도 그 이메일 답장이 10분 만에 와서 우리 집에 그 20분 있다 오면은 자기 잠깐 시간 된다 이렇게 답장이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저 그 진짜 여기 워크홀릭이네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아내랑 같이 쇼핑하다가 20분 있다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달려가야겠네. 예, 오클랜드라고 이제 지하철 타고 한 20분 걸리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여기서 그때 바로 달려가가지고. 아, 그런 아저씨군요. 예. 그런 일 열심히 한 아저씨한테 어쨌든 인정받은 아주 훌륭한 여전히 탄탄한 벤처 회사를 차린 저희 뭘 보고 투자했는지는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예. 아,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은 게 이제 2015년 후속 투자 그렇죠. 받은 거고요. 예. 그렇군요. 이 사실 이 10밀리언 1000만 달러라는 게 이제 100억이 좀 넘는 돈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예, 이거 받는데 이제 어렵지 않았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쉽게 잘 받지? 아니요. 쉽진 않고요. 그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첫 투자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저희가 운이 좋게 좋은 투자자들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거 이제 10밀리언 투자 받아야 되겠다 하고 투자 받는데 한 6개월 걸리지 않을까 라고 이제 시간을 잡아놨었어요.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투자자들 만나는데 시간을 엄청 써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월든에 이제 그분한테 갔더니 오케이 그 내가 리드 할 테니까 그 얼마 받을지 그 정리해서 오라고. 존쿨. 그래서 완전 그날 진짜 정말 오히려 기분 째지겠다. 네, 그 투자를 실제로 받은 날보다 이제 그날 정말 기분이 엄청 좋았죠. 네. 첫 미팅 만에 그냥 확 끝나버린 거군요. 예, 이분이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다음 투자 받을 때 자기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라. 자기가 리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저는 속으로 약간 이게 그냥 빈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말을 하면 정말 그대로 따르는구나 해서 되게 그때 기분이 좋았죠. 그렇군요. 이제 일 열심히 하라는 갈굼은 없었나요? 뭐 그거는 이제 예, 언제나 항시 있는 예, 365일 예, 그 이제 언제 매출 나오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언제나 예.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아마 또 이제 후속 투자에 도움이 됐던 게 아마 저희가 이제 그 2013년 말에 이제 되게 큰 휴대폰 제조사한테서 그 이제 과제 지원금 같은 거를 꽤 많이 받았어요. 아,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인이거든요. 그 휴대폰 제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라이언 세미의 후속 이제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그죠.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과제 먼저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저희 거. 기술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 우리가 원하는 딱 이 스펙대로 아. 뭘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냐 해서 이제 그쪽에서 돈을 저희한테 주고 이제 저희가 그걸 한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 얘네가 하는 게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뭔가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사실 투자자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월든 이런 사람들은 업계 이해도가 굉장히 높긴 한데 네.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뭐 이해를 그렇게 많이 잘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투자를 이런저런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하는데 네. 이제 기술 이해도가 높긴 힘든데 딱 그 이제 고객이 될 만한 되게 큰 회사에서 우리한테 이제 저희한테 돈을 주면은 아 뭐 우리가 굳이 기술 이해할 필요 없이 얘네가 기술 잘 아는 애들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되게 확신을 주기에 되게 좋은 네. 거죠. 일종의 마일스톤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군요. 회사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김 사장님은 이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제 뭔가 잘 굴러가는 한 80%는 이제 운이 좋아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농담이고 아무튼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이제 어쨌든 그 대표가 엄청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는 일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글쎄 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긴 한데 이제 예. 직원들 책상 닦아주는 이제 그죠 대부분 일이 사실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잡일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실리콘밸리가 또 인프라가 좋은 게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이런 잡일을 도와주는 예. 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예, 저도 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회계, 세무, 뭐 재무, HR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또 그런 것만 하는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 벤처에 그런 업무만 해주는 또 다른 회사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벤처라고 해봤자 처음 한 3명부터 한 5명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예. 갑자기 뭐 격리 한 명 딱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괜히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풀타임으로 할 일이 없는데 그렇죠. 예, 뭐 3명짜리 회사에 뭐 재무할 만한 게 뭐 그래서 이런 이제 벤처들의 이런 업무만 해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서 초기에는 거의 돈 안 받고 해주고 뭐 지분 조금 받고 해줄 때도 있고요. 아, 예.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얘네도 결국에는 그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이제 자기네가 나중에 그런 지분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직원이 이제 19명인데 그게 뭐 100명 막 1000명 이렇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돈을 그때는 정말 엄청 많이 버는 거죠. 회사도 저희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먼저 코 끼게 해 놓은 다음에 그렇죠. 예, 얘네들이 크면은 이제 그때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 지금 약간 일종의 투자 같은 느낌으로 싸게 그렇죠. 해 주고. 이런 회사도 있고 로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펌도 처음에 사실 저희 법인 설립하고 할 때 네. 그 무조건 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문제 안 생기고 싶으면. 네. 근데 저희가 뭐 처음부터 저희 보고 막 만불을 달라라고 하면은 만불이 어디서? 네, 되게 부담이 되는데 네. 이제 로펌들도 보면은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아. 얘네의 목적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인수합병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정말 그 상장을 한다거나 할 때. 네. 로펌을 이제 자기네를 쓰고 있으면 그때까지도 그때 돈을 다 벌겠다는 거 아~ 뭐 이렇게 무슨 처음에 뭐 법인 설립하고 이런 짜잘짜잘한 그런 거 그런 건 돈도 아니고 예, 예. 그죠 예. 그냥 뭐 그런 거는 일단 뭐 적당히 적당한 가격 해줄 테니 나중에 큰 건 좀 갖고 와라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군요. 그 왜 페이스북도 골드만삭스 끼고 했을 때 이제 골드만삭스 엄청 돈 많이 벌었는 것처럼 그렇죠 아, 예. 그런 느낌이군요. 대충 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또 뭐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는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많이 보내는 것 같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메일 해킹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사실 예, 그 그러니까 뭐 CEO 뭐 CEO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거의 구멍가게 CEO인데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의 대부분이. 뭐 투자자랑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투자자랑 소통을 잘 못하면 어, 얘네가 잘 하고 있나 투자자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또 예, 그것도 피곤해지죠. 아니고 예. 직원들이랑도 소통을 되게 잘해야 되고 이제 직원들도 우리 회사가 산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잘 가고 있나 이제 그런 게 언제나 되게 궁금하니까 이제 네. 예, 대부분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직원들이랑 공유하면서 소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회사 경영 그 키 그 지표들을 이제 항상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걸 이렇게 매주 얘기를 예.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뭐 투자자들이랑 이사회 미팅을 하는데 이제 그 슬라이드를 미리 이제 팀이랑 공유를 해서 아. 제가 뭐 마치 이제 예행 연습 하듯이 네. 팀 앞에서 그걸 먼저 발표를 하고 피드백 받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아, 발표하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소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협력사들도 많은데 그런 협력사들한테 계속 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잘 우리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고 협력사라는 거는 뭐 어떤 회사들일까요? 협력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반도체 설계를 하면 그 설계 파일을 보내서 그 협력사에서 그거를 제조를 해줘요. 아 제조사들. 예. 팹이라고 부르죠. 팹이라고 부르죠. 예. 반도체 팹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도 사실 저희 같은 벤처 작은 벤처를 한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거기다가 뭐 오더를 많이 안 넣는데 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성공을 하면은 네. 오더를 많이 넣을 거다라고. 아,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실리콘밸리는 좀 이 키잡 이 컨셉이 굉장히 많네요. 키워서 잡아먹자. 아니 뭐 잡아먹는다기보다는 예, 그냥 윈윈이죠. 예 진짜. 아. 예 그쪽이 저희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작을 때부터 신뢰를 해줬으니까 저희도 나중에 성공했을 때도 네. 그걸 같이 이제 그쪽이랑 쉐어하고 예, 네. 어차피 그렇죠. 뭐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기왕이면 처음부터 그렇죠. 잘해줬던 애들하고 하는 게 좋은 거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그때쯤 되면은 같이 일을 한 지 몇 년이나 됐으니까 같이 일하는 것도 편하고 그쵸, 신뢰도 뭐, 생겼고 예 그죠 참 이런 게 되게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 인프라라는 거의 강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네요.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벤처를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 이 팹은 예, 이 협력사 팹은 아시아 회사긴 해요. 아,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파일을 아시아까지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 생산을 해서 보내주는 거군요. 예 요즘에 대부분 팹이 다 아시아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사실 회사가 크는 어떤 지표라고 한다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 너네 회사 몇 명짜리인데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좀 예, 무식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사람들은 어떻게 뽑나요? 그 이제 사람들 채용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다 아름아름 예 직원들이 이제 다 그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뭐 혹시 좋은 사람 없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을 한 것 같아서 이제 요즘엔 리크루터도 쓰고요. 예. 아 리크루터도 쓰고 뭐 링크드인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예 링크드인 엄청 많이 쓰죠. 그 제가 링크드인 검색 또 예, 하루에 잡내일 중에 하나. 예, 그래서 그 일단 이제 링크드인 검색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공동으로 연결된 사람 뭐 몇 명 이렇게 뜨는데 그 이제 같이 연결된 사람 많은 사람들 우선으로 이제 해서 같이 연결된 사람한테 이 사람 어떤지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꼭 이렇게 레퍼런스 책은 꼭 한번 하고 들어가는군요. 예, 예, 레퍼런스 책이 사실 제 생각에는 거의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거의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채용할 때 사실 인터뷰를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뭐 빡세게 한다고 해도 뭐 한 이틀 풀로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건 저는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를 하는 게 그 제가 신뢰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는 그 추천을 저는 제일 신뢰를 하고 사실 저 창업자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형이 이제 굉장히 좋은 애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몇 명이나 채용을 했나요? 지금 이제 총 19명입니다. 총 19명. 네. 아, 그렇군요. 그 19명을 그 3년 동안 그래도 꽤 많이 채용을 한 편인 것 같네요. 예, 예. 그 이제 사실 최근에 되게 채용을 많이 했어요. 그 반년 전 정도까지 한 그 8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6개월 사이에 두 배로 예, 예. 그 이제 저희가 좀 되게 양산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이제 뭔가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거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져 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인원수가 늘어나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 뭐 회사 되게 잘 돼가나 보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참 저는 되게 불안할 때가 많아요. 회사 경영하는 예. 입장에서 이제 사실 벤처에서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돈을 받으면 이제 쓰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는 게 이게 괜히 내가 지금 돈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막 채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협력사들한테 네. 이제 저희 잘하고 있다라고 업데이트를 할 때 네. 아주 디테일한 기술 업데이트를 주긴 힘들거든요. 그쪽도 저희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봤을 땐 저희는 허구한 날 시제품만 맨날 만든다고 그래서 시제품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제품 버전 1, 2, 3가 이게 엄청나게 다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얘네 허구한 날 시제품만 만들고 대체 매출은 언제 나오나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회사가 지금 3명을 시작해서 19명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많이 컸네. 되게 진전이 많이 되고 있네라는 반응이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게 아웃풋을 많이 내야 진전이 되는 거지. 사람 많이 뽑는다고 이게. 그렇죠. 사람 많이 뽑아도 아웃풋이 0이면 그거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회사인데. 사람 많이 뽑으면 돈만 많이 나가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는 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는데 가끔 이제 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제 돈이 특히 이제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채용 많이 해야지 너 이제 투자금 많이 받았는데 채용 안 하고 뭐 하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되는군요. 그럼 면접을 볼 때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죠 그러면? 그 이제 사실 대부분 이제 채용이 이제 엔지니어라서 저는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후보 찾고 그다음에 처음에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전화로 뭐 저희 회사가 어떤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되게 간단한 기술 면접만 전화하고 나머지 면접은 이제 저희 회사 동료들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뭐 1대1, 2대1 이런 식으로 그럼 그 테크니컬 인터뷰 문제를 내서 예 그렇죠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뭐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특정 뭐 칩 설계 경험이 있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이 사람의 그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 예, 그렇죠. 맞아요. 그 이제 이전에 못 봤던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나 안 해 봤는데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까지 설계해 본 재밌는 칩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라라고 하면 설명을 하는데 저건 왜 저렇게 설계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 뭐 전임자가 그렇게 해놔서 나도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제 그거는 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경험이 많아도 이거는 특히 벤처에서는 사실 이전에 안 해본 거를 하는 게 이제 벤처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가 해놓은 거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일을 스스로 찾아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거를 그렇죠.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예. 사람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벤처에서 뭐 저희가 막 까라면 까는 이런 조직 문화도 아니고 이제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어 아무도 안 시켰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은 예. 그렇군요. 그 최근에 제가 그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편지 쓴 거를 봤는데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직 문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지 그 내가 채용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 거고 내가 발견을 해나간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였는데 그만큼 되게 이제 사람을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에 뭐 저는 예, 제프 베소스에 비하면 뭐 예, 완전 피렴인데 예, 그 완전 동의를 합니다. 그 이제 사람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사실 회사 문화는 만들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랑 성격이 비슷하고 그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을 계속 뽑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멤버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랑 또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기존 사람들.